9월 16일 금요일 함께 죽고 영원히 사는 신비로운 연합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일부러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자, 곧 죄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는 장례식이요 그분과 함께 살아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자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장례를 치렀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묵상 에세이 온전함의 시작.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을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금방 알아보았지만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첫마디가 세속적인 기운이 다 사라지셨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책상 정리를 하다 보면 10년 전 사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그 사진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말을 듣고 일면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건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온종일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구역 성경 공부, 새벽 예배, 신방 등에서 24시간 말씀 전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니 다른 무엇을 할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배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쓸 수 있다면 욕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배체가 죄의 무기가 되지 않으며 옛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과 배체를 어떻게 의롭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욕망의 노예가 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체가 죄의 무기가 될 틈도 옛 삶으로 돌아갈 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 시간과 배체를 써 나가면 삶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장사 지내는 일, 그것이 바로 온전함의 시작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1. 한절 묵상.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 혼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기 위해 뛰어듭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죄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반응하며 거듭난 자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